어제와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를 어제 살펴봤죠.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서로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래서 같은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 사는 어부 출신의 네 사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같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세리 마태도 추가로 제자로 불렀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세리 마태는 사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에게서 과중한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쳤던 세리 마태를 싫어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당신의 복음을 전할 제자로 함께 부르셨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비난, 자신이 받을 욕을 이미 아시면서까지 이것을 받기로 감수하시면서까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세리였던 마태가 이 제자 반열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에게는 매국노와 함께하는 자, 죄인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면서부터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를 부르시면서부터.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나가사 레위, 즉 마태죠.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자 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수많은 동료 다른 세리들이 함께 왔죠.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방을 받습니다. 야, 저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때부터 예수님도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죄인과 함께하는 이유이자 죄인 취급받은 마태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신 이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한마디로 마태를 제자 삼았다 이거예요. 한국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해 아무리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차별이 없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전도의 대상, 교제의 대상, 함께 일하는 대상에 절대 차별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자 여자 사는 장소 직업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든 아프든 간에 다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다. 한 제자고 한 형제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이제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 달려가 증거할 수 있는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손잡고 일할 수 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모든 계급과 모든 사상을 초월하여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계급과 모든 사상까지 초월하여 제자들을 모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온 세계 전 인류를 품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두 제자는 각양각색의 온 인류의 압축판이기 때문이죠. 당시 세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는 죄인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이러한 매국노, 세리를 아주 강력하게 증오했던 열심당원 또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당원 또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시면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그랬어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 또 다른 시몬이죠.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다. 이 셀롯에 숫자 1이 붙어 있습니다. 밑에 나나주가 적혀져 있죠. 이 셀롯의 나나주를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헬라어로 젤로테스. 젤로테스.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즉 열심당원 시몬을 불렀다. 열심당은 당시 어떠한 단체였습니까? 이는 유대의 반로마적 애국단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나라. 그래서 이 열심당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폭력적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가 열심당이었어요. 그 멤버가 열심당원이죠. 이들의 주 행동 내용이 뭐냐면 주요 인물을 암살까지 합니다. 또 불도 질러요. 방화. 심지어 약탈까지 서슴지 않았던 아주 강력하고 폭력적인 단체가 열심당이고 그 멤버가 열심당원이에요. 아주 무서운 자들이에요. 나라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다시 말해 이 열심당원인 시몬 입장에서는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의 자기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바치는 세리가 분명한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세리 신분의 마태를 절대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마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묶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투지를 불살랐던 열심당원도 또 조용히 자기 밥벌이만 하던 무식쟁이 어부도 또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로마 정부에 아부하던 세리도 모두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열심당원과 매국노를 초월하여 이들을 다 품고 구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 또한 서로의 개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우리 또한 서로의 개성, 서로의 각자의 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어요. 세리와 같이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성품의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어부와 같이 조용히 남 피해 안 주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열심당원과 같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면 절대로 섞일 수 없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두를 구속사 말씀의 제자라는 한 이름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성격, 삶의 방식, 심지어 신앙의 스타일까지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한 아버지, 한 말씀 아래 부름받았기에 모두가 힘을 합쳐 두 배 부흥의 열매를 함께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는 결론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각자의 신앙 스타일, 또 말하는 스타일, 또 행동하는 스타일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스타일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뿐입니다. 나만의 신앙의 스타일로, 나만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모아 훈련시킨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 수제자로 부름받으며 일했던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성경에 남겼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주장하는 자세로 윽박지르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라 이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말을 꼭 저런 식으로 하지? 내가 가서 한 마디 콕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맡은 일을 왜 안 해? 그럼 나도 안 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두 배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미안해서라도 아이고 내가 할게, 미안해 내가 할게, 내가 두 배 세 배 고생하고 일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을 반대로 감동시키고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일하세요. 착하게 말하세요. 착하게 행동하세요. 착함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똑똑함이 아니에요. 유식함이 아니에요. 착한 성품, 착한 모습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 주일학교 교사, 성전 청소, 말씀 전파, 이 모든 일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두 배 부흥을 위해 먼저 두 배로 많은 일꾼이 모집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마구마구 자르지 마시고 구속사 말씀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겠다 그 마음만 확인된다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온갖 사람들, 속썩이는 사람들, 자녀 삼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당신이 부르신 이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구속자의 뜻을 전진시키는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차게 찬송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리 마태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386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